다시 우리 Hello 다시 우리 Hello Hello Hello 월요일 밤 새벽 2시 반 마지막일 것만 같던 그때 그 순간 다 끝났어 이젠 없어 약속해 좀처럼 허락해 준다면 있어줄래 난 거기 그대로